am your favorite MC's favorite MC. 김광희. 찬양 있는 무대 언제나 축복에 함께 성도들이여 옆 사람에게 전부를 하게 김콩 예이고 흥패가곧 시작돼 수많은 리스너들이 최고로 선택하는 건 바로 지금이 노래의 주인공 김콩 예이 탐스러운 재즈 모든 여성들은 클럽을 빠져나와 김콩 예이 교회로 내가 만져주기만 하게 잠자리는 절대 안 되냐는 으로 이미간에 찾으는 일편 단신민들의 석찬의 것 어쨌든 모두 새겨들어 니비의 꾸준 이어폰의 비의 꾸준이여 한군에 너와 난 힙합이란 장만에 만난 신과 신도는 최신 모델 MP3를 하는 10년 된 CD 플레이어로 나 우린 같은 음악을 듣고 있지만 당신의 차이는 상대알같이 없지만 이 컴퓨터드 디스크를 가득 메운 건 안고 힙합 분류별로 나의 컴퓨터드 디스크를 가득 메운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비교한 각종 야동들로 우리 집엔 있는데 너희 집엔 없는 건 CD 꽂이에다가도 없는 건 CD 꽂이에 꽂혀있는 수많은 CD들 돈이 없어서 CD를 못 산대 근데 난 복장에 그 멋진 의도도 티셔츠도 청바지도 없지 내 신발장에 프로스펙스 운동화달랑한 결례와 슬리퍼 결례가 전부이게 너와 남이 차이 아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 하지만 내 다 없는 걸 눈 갖고 있어 그건 바로 마이크로폰이 곧바근데 내가 너보다 더 죽이는 단어들을 내뱉고 있잖아 넌 마이크 사놓고 한번도 스위치를 켜본 적이 없잖아 사진만 찰칵찰칵 찍어서 사이에 돌려놓고 자랑하는 것뿐 이제나 엄마 스타킹에 붙여다 핫필터를 만든다며 벽체계란 판은 어디서 주워 와서 이렇게 벽에 다닥 붙이는 거야 닥똥 냄새 나서 니 친구들 이하나둘 씹어 나가잖아 사고도 한번 더 안 닦아드린 니가 인터넷에서 산 니 나이키 포스를 하루종일 닦고 다른 옷 빨 땐 그냥 세탁기에다 쑤셔놨다 니가 오늘따라 세탁기를 여러 색깔 다른 옷들을 꺼내버리고 니 옷을 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물들면 다 버리니까 배가 겉으로 드러나올 때까지 씻지 않은 니가 오늘따라 목욕을 해 그리고 온갖 장수로 여기저기 뿌리고 저번주에 작살팝에서 산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 젤을 발랐는데 그 위에 뉴에라를 눌러쓰고 아까 신나게 따뜻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지하철을 타고 MP3를 켜긴 콩기의 음악이 흘러나와 넌 리듬을 타며 고개를 끄덕거려 딴진 할머니가 이래봐도 넌 신경쓰지 않아 이대로 지나 10층을 지나 흔들어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어 오늘은 김콩기의 찬양의 밤 있는 날 모든 신도들이 오면 시작되는 김콩기의 리사이틀도 손을 넣어 이들고 찬양하고 경배의 밤이다가도 티스 진짜 힙합? 나도 그런 거 잘 몰라 하지만 겉멋으로 힙합 듣는 애 새끼 구별할 줄 알아 뭐라고? 너네 곡 힙합 들으니까 해당 안 된다고? 그럼 일단 요에서이나 청에서 보여줘 뭐라고? 힙합은 느끼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럼 이 한국 힙합 들을 때 누구누구가 싸우다구리래 라임이 없네 발음이 우리에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등 이딴 소리는 이제 걸리는 거임? 넌 쉽게 힙합 클래식을 외치고 다녀 하지만 넌 너가 명반이라고 하는 앨범 트랙 이제 먹고 잘 몰라 게시판을 둘러보면 모든 리스너가 앨범당 일날 다운받지 않고 주문한 앨범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현실은 한정판으로 나온 법을 집태어 있는 연간 보기가 아직 도절판이 안 돼서 더 코믹스 페이퍼다 구하기가 더 쉬운 상황 오버 클래스피는 777명보다 적나? 아니면 버벌즈크가 2000장을 뽑았나? 이제 모두 그라운딩 시대의 사이에는 여성팬으로 가득해 이제 종파순이 짓고 만둘래? 여성팬 좀 생겼다고 MC들은 그만해 잘 보이기 위해 앨범에 투자할 돈은 G마켓 통장으로 향해 그년들 역시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빠 밀범사의 눈을 G마켓 통장으로 향해 쯧쯧쯧쯧쯧쯧 이런 멋진 힙합이 현실을 보고 병신 상류 래퍼들이 래퍼한다고 또 갑절해 정글라디오라는 족병신 커뮤니티 병신들끼리 녹음을 올려놓고자 했다며 애널 서킹 남녀 사이엔 사랑이 섞어 채팅방엔 짭짓기 점퍼 MC 몽비콘 팝 이문한 놈이 지금은 윗딜 덮는다고 오버그라운드는 존나게 무시해 병신 짜져 넌 성욕만 살쪄 언더그라운드 빠순이들에게 가려진 단면만 보면서 래퍼의 꿈을 키워 그렇다고 음악에 충실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술이랑 담배하면서 노래방에서 어찌 보면 분위기 띄울까 옷은 뭐 입을까 어떻게 엄마한테 돈 뺏을까 이딴 생각뿐 나가대 저 씨발놈아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수배력을 보면서 얼어져 보려고 같은 심장쇠고 인병 땀통이 그냥 땀통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나 이런 개나리를 봤나 야 이 심장쇠가 줄 까라 그래 너 시베리아야 얘라 이 짱화차야 Okay, I'm not going to do it.